오늘은 그 창세기 31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좀 나눠보면서요,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야곱에 대한 31장과 32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대한 좀 깊은 배경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 32장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때를 이루고 많은 때를 가지고 이제 떠나는 그 때가 과연 몇 살일까요? 그리고 야곱이 그 베델에서 삼촌 라반으로 들어갈 때는 과연 몇 살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곱이 아주 젊은 시절, 소년 시절에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기교하고 마흔 중반 시절에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왔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함께 좀 말씀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 찾아가면서 야곱의 나이를 좀 역추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 나이를 밝혀주고 있죠. 요셉을 만나고 바로 왕 앞에 서서 자신의 그러한 세월을 얘기하면서 야곱의 나이가 몇 세다? 130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41장 46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1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때가 언제냐면 총리 대신으로 설 때 나이가 30이라는 거예요. 30살에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섰다는 거죠. 이때부터 요셉이 뭘 했죠? 7년 동안 풍년을 경험하고 또다시 7년의 흉년을 경험하는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 가지고 45장 6절 한번 보세요. 4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니까 7년 풍년 뒤에 2년의 흉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45장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봉양할 때라는 거예요. 요셉과 야곱이 애굽에서 만난 때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남아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2년이 지난 때죠. 그러니까 30세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7년의 풍년을 지나고 그리고 2년의 흉년을 지난 때입니다. 그럼 몇 살일까요? 39이 되는 거죠. 이때 39세에 이 요셉이 야곱과 재회하는 그러한 때가 된다고요. 자, 또 진행해 볼게요. 그렇다면 요셉의 나이를 우리가 왜 살펴보냐면요, 다음 말씀 때문에 제가 살펴본 거예요. 창세기 37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때가 언제라고요? 요셉이 17세 때라고요.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 때입니다. 몇 살 때 팔려갔다고요? 17세 때. 그렇다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떨어져 살게 된 횟수는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었을까요? 계산하면 39년, 그죠? 아버지를 제외한 게 39살이잖아요. 지금 노예로 팔려간 건 17살이에요. 몇 년이죠? 22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제외한 건데, 이 야곱이 그렇다면 요셉을 잃어버린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야곱이 130대에 요셉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헤어진 지는 22년이에요. 그럼 요셉을 잃어버린 나이는 몇 살이죠? 108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8살에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연로했던 나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창세기 30장 2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을 낳은 거죠. 라헬이, 그 부인이 요셉을 낳았을 때인데, 이때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첫 번째로 자기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인 거죠. 그때 삼촌 라반이 거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뭐 야곱이 점흠 있는 그 양과 염소를 자신의 재산으로 대신 받겠다고 하면서 거래하는 그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야곱은 91세 때에 요셉을 낳은 나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08세 때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17년을 빼버리면 91세가 되는 거죠. 요셉의 나이 17년 빼버리면. 그때 요셉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은 시기가 91세인데 이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얌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이 몇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했습니까? 20년 동안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야곱이 처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몇 년 동안 뭐 때문에 고생했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했죠. 그 또 라헬 삼촌 라반의 속임수에서 또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고생했죠. 그때가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입니다. 그때가 91세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그가 양들과 염소에 관한 계약과 거래를 통해서 6년 동안 그가 재산 증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 20년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고 그 6년의 봉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97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 나이가 97세에 떠난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씨가 끊어진 때가 되었잖아요. 당시 고대 사회지만 상당히 지금과는 나이 계산법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97세의 나이는 상당히 많은 나이였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로 기어 들어간 때는 언제입니까? 몇 살일까요? 질문을 드릴게요. 몇 년 동안 고생했다고요? 20년 동안. 그러면 베델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간 나이는 몇 살입니까? 77세에 들어간다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이미지들, 그림들. 어린 야곱, 베델에 기어 들어가서 그리고 돌베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 야곱.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따져보니까 77세 노구를 이끌고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라반의 삼촌 집으로 들어가던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전에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고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어렸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처럼 신실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여기서 이미 아브라함의 신실한 그 늙은 종처럼 그 정도 나이가 되었고 똑같은 경험을 해왔으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라반의 집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배경을 또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을 집을 도망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정적으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챙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주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31장에 보면 외삼촌 라반의 소유보다 자기의 소유가 더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더 풍성해지고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는 자기를 보는 눈빛이 틀려진 것입니다. 그 시기하고 질투하며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내가 큰 사단이 나겠구나.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그가 이제 떠나갈 것을 계획하고 모의하는 장면이 31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언제 떠납니까? 라반이 가장 바쁜 시기, 유목민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바쁜 시기인 그 양털을 깎는 시기에 야곱이 도주를 하는 것이죠. 31장 우리 21절부터 23절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라반이 이제 야곱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제가 지난 후에? 3일이 지난 후에. 이 시간적인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3일이 지나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미 많이 떠나갔어요, 야곱이. 그런데 라반이 그것을 듣고 거의 분개하면서 이 야곱을 쫓아가는 거죠. 누구를 데리고?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이들이 누굴까요? 라반과 같은 마음인 사람들. 라반과 같은 분개함을 가지고 그 야곱을 쫓아가려고 가졌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는 거죠. 그들이 며칠을 쫓아갑니까? 7일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가장 바쁜 시즌에. 어떻게 보면 1년 농사 가운데서 가장 추수를 해야 되고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 하루하루가 귀한 그 시간에 7일 길이나 할애를 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돌아오려면 또다시 7일 길이 걸리는 거예요. 총 14일이 걸리는 그런 시간들을 다 에너지를 소모하고 시간을 소모하면서 쫓아가는 거죠. 왜요? 이 야곱이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던 그 모든 소유물들을 다 가지고 도망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여기서 보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라는 말인데, 쫓아가다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말입니다. 라다프. 이게 쫓아가다 또는 추적하다라는 말인데, 이건 그냥 쓰는 말이 아니고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추격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요. 그냥 따라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 배웅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환송해주기 위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주 끝까지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따르리니 말하는 말이 이게 바로 라다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따라오겠다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거죠. 꼭 따라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삼촌 라반이 쫓아오는 모습이라고요. 또 하나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뒤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갈 때 애굽 병사들이 그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병정들을 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병정들이 왜 출동했겠습니까?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기 위해 출동하는 거죠. 홍해 앞에서. 그들이 그러한 분개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그 혈기왕성한 그리고 아주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바로 뒤따라가다. 이게 라다프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 라반은 지금 야곱을 어떤 마음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를 잡아서 죽이든지, 그를 잡아서 그의 재산을 몰수하든지, 그를 잡아서 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진 형제들과 함께 일주일을 추격해서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3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딱 한 가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똑같아요. 그들은 항상 실수합니다. 그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지만 우리 삼촌 라반이 가장 분주한 시즌을 틈타서 야밤도주하는 거죠. 옳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꼭 누가 와서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 어떻게 해요? 꿈에 현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면서 그 라반의 그 분개한 마음들을 타이르시고 그의 마음을 주저앉히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가서 지난밤 하나님께서 나의 꿈에 나타나셨음을 말하고는 그 누그러뜨려진 그 마음으로 야곱과 식솔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환대해주고 보내주는 것이 31장의 그 모든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뭘 한번 느꼈을까요? 또 하나님을 또 경험한 거예요. 첫 번째로 그는 97세가 되도록 베델에 사는 만났고, 그 야곱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경험했고, 또 신풍나무와 뭐 떡갈나무와 신갈나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상 증식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재상 증식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그 라반이 자신을 해할 목적으로 쫓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로막으시고 그 꿈에 현몽하셔서 라반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고요.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여러 차례 보고 만났던 사람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뭘 또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세 번째로 야곱은 오늘 말씀이죠.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외삼촌 라반과 헤어져서 야곱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들이 어느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군대였다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2절에서 그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마하네, 즉 군대, 때, 무리라는 말입니다. 이 때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때라는 어떤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들이라는 거죠. 마하네. 그리고 임, 이 말은 숫자 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아니고요. 마하나임의 뜻은 정확히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두 개의 군대 또는 두 개의 때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무리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 두 때를 보여주시면서 뭘 할까요 지금? 야곱을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참 힘들었지 20년 동안. 네가 이제 97세의 노구를 이끌고 다시 너의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군대 그것을 마하나임이란 장소에서 두 때의 무리로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97세가 되도록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야곱이 좀 전 직전에 그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꿈에 역사하시는 것을 또 경험했던 야곱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때 마하나임을 두 무리를 그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한 야곱의 모습 그 다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2장 3절 6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세 가지 배경을 살펴봤잖아요. 97세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 그 직전에 그 라반의 마음을 돌이켜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면서 두 무리의 때를 보여줬던 그 하나님. 야곱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2절까지, 32장 2절까지.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명명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3절에서 야곱의 모습은 뭡니까? 그때부터 그가 이제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자신의 직설 중에 있는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내가 많은 재산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재산을 이뤄서 이제 돌아갈 텐데 이 재산을 형에게 다 드릴 테니까 형 마음 누구를 찢어주세요. 그 말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군사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말에 야곱이 충격을 먹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맨 끝에 두 떼의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것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야곱이 지금 어떤 심정이에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두렵다라는 말은 깜짝 놀라서 겁을 내는 외형적인 표현이에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답답하다는 말은 곤란하여서 아주 혼자서 괴로워하는 내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 야곱은 굉장히 깜짝 놀라고 괴로워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어느 정도요? 그 앞에 심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열렬히 굉장히 대단히 엄청나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400명의 그 형의 군대를 생각하면서 그는 거기서 굉장히 놀라서 겁을 먹고 곤란하여서 괴로워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대비를 시키셔야 됩니다. 32장 2절까지는 야곱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고요. 엘리사처럼 그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봤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그 모든 도단의 그 이스라엘 도단성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 하인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 하늘의 불말과 불명거를 보면서 떨지 않았던 그러한 엘리사와는 대조적이라고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명거를 보면서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직시해서. 그래서 그가 7절에서 취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몇 대로 나누었다고요? 두 대로 나누었다고요. 여기 두 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히브리어로? 이게 마하나임이라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하네, 군대, 무리, 때란 말이고요. 쉐타임, 이게 두 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어가 되면 마하나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지금 여기는 쉐타임, 마하네라고 기록되는데 이게 마하나임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야곱은 지금 직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의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직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이 더 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내게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소용이 없어.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하나님, 97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내게는 소용이 없어. 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있는 두 때야.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아니라 내게 있는 마하나임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군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잘 나오고요, 신앙생활 잘하고요, 많은 영적 은사와 체험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린 분명히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린 꼭 만나게 돼 있어요. 어떠한 문제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조그만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이겨낼까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문제 앞에서 이겨낸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다 야곱처럼 쓰러져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관계에서 무너지고요. 환경에서 무너지고요. 상황에서 무너지고요. 좀 전에 좋았다가 좀 전에 나빠지면 팍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야곱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현실적인 방법만 강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바라보라고요. 내 눈앞에 있는 두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두대를 바라보라고요. 우리 야곱의 모습 중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야곱이 9절부터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일견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좋은 기도문입니다. 겸손한 것 같아요.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11절의 내용은 자신을 두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심히 두려우니까 날 건져주세요. 12절의 내용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과거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문 속에 야곱의 심정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뭐죠? 10절 하반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했지만 지금 내 눈앞에는 두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하나임이라고요. 쉐타임 마히네. 이게 합성어로 이게 바로 마하나임의 뜻이 된다고요.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의 한편으로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예배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 그동안 교회 잘 나왔잖아. 신앙생활 잘했잖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기도했지만 그의 마음 한켠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두때,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두때만 바라보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했지만 지금 내게 있는 건 이거네요. 그러면서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야곱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에 야곱이 어떤 짓을 합니까? 1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좀 전에 기도했잖아요. 12절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면서요. 13절에서 다시 본심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신의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하나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가 자신의 예물들을 선별해서 형 에서를 돌이키기 위한 그 작전들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 뒤까지 맨 뒤에 남아있는 게 누굽니까? 야곱만 남아있어.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래서 야곱이 자기만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요셉과 라헬도 자기 앞에 먼저 보내는 거죠. 형에게 다 죽으면 자기라도 살려고, 도망가려고. 또 자신에게 있는 그때를 바라보고 자신에게 있는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기도였고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야곱을 용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 에서와 화해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별짓을 다 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여러 가지 모습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역사해 주고 그에게 환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고 다 했지만 야곱이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찾아와서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야복강에서 그 환도뼈를 팍 쳐버린다. 완전히 죽여버린다고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을 쩔뚝쩔뚝하면서 따라가도록 그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나타났던 모든 일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45년 동안 살아왔던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하나님의 끄심이었어요. 제가 하려고 할 때마다 잘 안 됐어요. 제가 믿으려고 할 때 잘 안 믿어져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기도했지만 그 뜻 가운데는 제 뜻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뜻 가운데 야곱처럼 제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데 끌려가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야곱을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가 430년 동안 기거한 다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위해서 야곱을 끌고 가신다고, 그 뜻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재산을 많이 증식할 때도 있고요. 또 애굽에 기어들어갈 때 완전히 가난해져서 완전 거지가 될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참 좋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참 기쁠 때도 있지만 참 슬플 때도 있어요. 환경적으로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좋고 나쁨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흔들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선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럼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한 펴보세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게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봤잖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고향을 떠나갔나요?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다고요. 그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이 드글드글한 곳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던 접신한자의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고요. 그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끌고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먼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안 갔죠. 바로 하란으로 갔어요. 거기서 그는 머물면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 하나님 다시 찾아오는 거죠. 12장에서 너가 가나안으로 가야 돼. 그때 떠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보세요. 그가 믿음으로 항상 그 아들을 소망했습니까? 낙담했죠, 계속. 하나님 왜 내게 아들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따지기도 했잖아요. 그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두 번이나. 그게 믿음으로 한 짓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은요, 철저히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장에서, 히브리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믿음으로 나갔어. 그가 믿음으로 그 일을 진행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믿는 게 절대 아니라고. 내가 믿는 거는 나의 의라고요, 여러분. 그건 나의 의라고요. 그건 나의 욕심이라고요. 그게 야곱의 기도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그러한 나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상황을 통해서 흔들어 가시면서. 그래서 나를 정점에 찍게 만드시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만드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야곱이 나의 때가 험악했습니다라는 그 130세에 그때까지 몰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그 아들을 주실 줄 믿었습니까? 오늘 말씀 나눴지만 절대 사라는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었죠.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기를 그가 믿음으로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다. 맨 마지막에 오직 의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의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게 만들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의인, 그 칭의, 그렇게 의인이라 불러주는 거죠. 근데 그 의인은 그러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잘 설명한 것이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깊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수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끌고 가는 그 성경의 진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거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앞에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그 뒤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인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도록 끌고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 이 성경의 진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이제 지난주와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세 가정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면서 그분들과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깊이 얘기했는데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참 제가 마음으로도 목회자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한탄스럽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힘듦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낙담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하나임을 보면 안 돼요. 내게 있는 마하나임, 내게 있는 두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길 자꾸 보면 자꾸 실패한다고요. 이상한 기도가 나온다고요. 잘못된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서 소망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